나만 보면 안 된대. 짜릿한 걸 원할 뿐인데 덤빈 사람들 꿈속은 따분하잖아. 어젠 간단하게 thriller, 오늘은 뭘 해볼까. 발칙한 장만을 시작할 거야. 어둠 걸 몰라 다가가서 꿈속에 뛰어들어. 나 덕줄이 막 터지듯 깜짝 놀라게 baby. 조용한 세상이 잔뜩 소란해질까. 막을 수 있니 막을 수 있니. Dangerous. 내 트리거 매일 새로 봐. 너희랑 또 어딜 갈까. Chase me 그래.